흘러들어선 클럽 시간은 아마도 새벽 10시 구석바에 앉아있던 그녀린 손목에 레몬 제시 She was smoky girl 조명에 붉은 머릿결 슬퍼 보이던 눈가에 번진 상처 Smoky girl 손 내밀어봐 처음 만났지만 잠시 들어올래 내 맘에 비와 안 자도 돼